잃어버린 듯한 길을 걸어도 형용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를 가둬두네. 달빛조차 숨고 없는 밤 어김없이 그댄 빛나고 끝이 없는 새벽을 지나 오네. 조금씩 짙어져 가는 감정에 연일 그대를 그리지만 또 바람 안 보다 걸음을 멈추어 문득 떠오르네. 현실을 바라보네. 다시 눈을 감아 내겐 과분한 꿈을 꾸었소. 맴도는 그리움이 주는 외로움마저 달게 받으리. 끝이 없는 새벽을 지나 오네. 조금씩 짙어져 가는 감정에 연일 그대를 그리지만 또 바람 안 보다 걸음을 멈추어 적고 잎도 떨어지네. 빗소리에 가려진 한숨 몇 번이나 되뇌인 그대 이름 소리 없이 불러 못해.